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그이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기념일에 점하여 메히꼬노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토 아나야 구티에레스가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지난 4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을 방문하여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노동당이 이룩한 거대한 군사력과 일심단결의 위력을 제 눈으로 똑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용도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노동당이 사회주의 소전과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토쟁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을 용도하시는 그의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축조는 지적했습니다.